오늘 하루를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쁘고 무심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은 쉼 없이 의미를 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보내고 계신 당신께 인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하루하루가 그저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일들을 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밤이 되면 또 잠들고, 이런 일상이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허무함을 느끼시나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상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것들 속에서 특별함을 찾기 어려워하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보낸 어제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뿐인 하루였습니다. 당신이 보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오늘은 역사상 단 한 번뿐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같은 일상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 당신의 감정, 당신이 만나는 순간들, 당신이 누군가에게 미치는 영향, 모든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당신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얼마나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당신의 일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셨나요? 내 하루는 수많은 작은 기적들로 가득하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8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 꿈에서 현실로 넘어오는 그 신비로운 순간, 나는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난다. 첫 잔의 물을 마실 때그 시원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 첫 번째 커피나 차의 향기가 코끝에 닿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들입니다. 거울을 보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 그 얼굴에 새겨진 어제까지의 이야기들, 오늘 하루가 더해질 새로운 표정들. 나는 매 순간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있다. 길을 걸을 때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땅의 감촉,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하늘의 색깔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감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요? 누군가와 나누는 인사도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간단한 말 속에도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인사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건네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점심을 먹는 순간 음식의 맛을 느끼고 영양분이 몸에 흡수되어 에너지가 되는 과정. 당신의 몸이 얼마나 정교하고 놀라운 시스템인지 느껴보세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흐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길이 닿은 모든 일들이 세상 어딘가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들. 피곤함 속에서도 하루를 완주한 자신에 대한 뿌듯함, 내일에 대한 기대감. 나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 모든 순간들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각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경험들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존재만으로도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께 건넨 감사 인사. 가게 직원에게 보낸 미소, 동료에게 건넨 격려의 말, 이 모든 것들이 파도처럼 퍼져나가며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의 친절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당신이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위해 문을 잡아주었을 때그 사람은 그 친절을 기억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은 친절을 베풉니다. 당신이 시작한 작은 선행이 세상 곳곳으로 번져나갑니다. 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작은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누군가가 나도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내 작은 행동이 더 나은 세상의 시작점이다. 직장에서 동료가 힘들어할 때 건넨 괜찮아요라는 한마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과 나누는 대화, 함께 보내는 평범한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들의 하루에 의미를 더해준다. SNS에 올린 일상 사진이나 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 누군가가 공감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당신의 일상 공유가 멀리 떨어진 누군가에게는 연결감을 주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심지어 당신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당신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평화로운 풍경이 됩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당신의 모습이 그 공간을 더 활기차게 만듭니다. 내 일상의 모든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의미가 된다. 당신이 소비하는 것들, 이용하는 서비스들도 누군가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사는 빵이 빵집 사장님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당신이 타는 버스가 기사님의 일에 보람을 더해줍니다. 나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계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당신의 꿈과 목표, 노력하는 모습도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만의 특별함을 만들어내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시간, 옷을 고르는 방식,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루틴. 이 모든 것들이 당신만의 고유한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의 일상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작품이다. 같은 길을 걸어도 당신이 보는 풍경은 매번 다릅니다. 오늘의 하늘색, 오늘의 바람, 오늘 마주치는 사람들.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서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당신이 느끼는 맛은 매번 조금씩 다릅니다. 그날의 기분, 컨디션,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같은 음식도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는 매 순간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고 있다.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당신이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당신만의 방식, 당신만의 아이디어, 당신만의 접근법이 들어갑니다. 내가 하는 일에는 나만의 색깔이 입혀진다. 대화도 그렇습니다. 같은 주제를 이야기해도 당신이 참여하는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당신의 관점, 당신의 경험, 당신의 유머가 대화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취미활동이나 여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당신이 느끼는 감동은 다르고 같은 영화를 봐도 당신이었는 메시지는 다릅니다. 당신만의 감수성이 평범한 것들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내 감성과 사고방식이 세상을 독특하게 해석한다. 큰 집안일을 할 때도 청소하고 정리하는 당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감, 깨끗해진 공간을 바라보는 뿌듯함, 이런 감정들도 당신만의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잠시 멍하니 있는 순간도 소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떠오르는 기억들, 느끼는 감정들 모두가 당신만의 내면 세계를 보여줍니다. 내 내면의 풍경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다. 밤의 하루를 정리하며 느끼는 감정들도 특별합니다. 오늘 잘한 일에 대한 뿌듯함, 아쉬웠던 순간에 대한 반성, 내일에 대한 기대 이 모든 감정들이 당신의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매일 스스로와 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 당신의 일상은 겉보기에는 평범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같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경험한 것들, 느낀 감정들, 배운 것들이 당신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가 아주 작아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의 경험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 실수를 했을 때도 그것은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실수조차도 성장의 재료가 됩니다. 내 실수들은 성장의 디딤돌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해본 날은 특히 의미 있습니다. 처음 먹어본 음식, 처음 가본 길, 처음 만난 사람, 이런 처음들이 당신의 세계를 넓혀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었을 때, 책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을 때, 이런 순간들이 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나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 감정의 변화도 성장의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화가 났던 상황에서 이제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거나 두려워했던 일에 용기를 내어 도전할 수 있게 되었거나 이런 변화들이 모두 의미 있는 성장입니다. 나는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일찍 자려고 노력하거나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작은 노력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성장이 일어납니다. 더 잘 들어주는 법을 배우고 더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익히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나는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취미나 관심사에서도 발전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게 되었거나 요리 실력이 늘었거나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졌거나 이런 작은 발전들이 쌓여서 큰 성장을 만듭니다. 나의 모든 노력이 축적되어 실력이 되고 있다. 심지어 힘든 하루를 견뎌내는 것도 성장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더 강한 정신력을 기르고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꿈과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진전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꿈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 내 하루는 감사할 것들로 가득하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친절한 말,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나는 매일 받은 선물들을 소중히 간직한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도 떠올려 보세요. 도움을 준 일, 웃음을 나눈 순간, 진심을 담아 한 대화. 이런 것들이 당신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매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보세요. 새로운 하루에는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요?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내일 또한 의미 있고 소중한 하루가 될 것이다. 당신의 존재 자체에 감사해 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더 따뜻해진 누군가의 하루. 당신이 있어서 더 의미 있어진 이 세상. 나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의미를 더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일상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지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오늘도 나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시작된다. 작은 일들을 할 때도 그 의미를 찾아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내가 사용한 그릇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음 식사를 더 맛있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출근길에는 내가 맡은 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러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다. 힘든 순간이 와도 기억하세요. 그 순간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성장이고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어려움도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도 의식해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상대방의 하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나는 매 순간 누군가의 하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내가 있어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내 하루는 나로 인해 소중하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당신의 존재, 당신의 노력, 당신의 선택들이 매일 세상에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모레 아침에도, 앞으로 맞이할 모든 아침에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하루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고 당신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요. 나는 매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감사드립니다. 내 하루는 나로 인해 소중하다.